Yeah. Ooh, baby. No. Yeah. 너에게 들을 수 없는 말. Yeah. 내 옆에만 있어달라. Ooh, 네 말을 아직 기억해. 상처난 내 가슴은 왜 널 찾는 건지. 넌 이제 나를 떠나 뭘 하든지 네가 생각나기를. 나 없이 보내야 할 네 하루가 나만큼 슬프기를. 너만 혼자 아파 이렇게 온종일 너만. Yeah. 또 그리는지 깊이 파고 들어와. 너의 그 행동 말투 하나 모든 게 다 또렷해져. 바보 같은 내 가슴을 왜 자꾸 이러는 건지. 내가 왜 이리 더 아픈지 도저히 난 잘 모르겠어. 일 못하는 표정이 날 아프게 해. 난 너무 아파. 너 없이 내 하루를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 아파. 너와 나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너무 아파. 너했던 모든 것들이 보였나. Yeah, yeah. 내가 없이 행복해하는 널 보면 한쪽 가슴이 저려. 지금의 그 사람과 난 불행하길 바랬어. 넌 이제 나를 떠나 뭘 하든지 내가 생각나기를. 너 없이 보내야 할 네 하루가 나만큼 슬프기를. 너만 혼자 아파 이렇게 온종일 너만 또 그리는지. 깊이 파고 들어와. 너의 그 행동 말투 하나 모든 게 다 또렷해져. 바보 같은 내 가슴을 왜 자꾸 이러는 건지. 내가 왜 이리 더 아픈지 도저히 난 잘 모르겠어. 일 못하는 표정이 날 아프게 해. 너무 아파. 너 없이 내 하루를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 아파. 너와 나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너무 아파. 이제 나를 떠나 뭘 하든지 내가 생각나기를. 너 없이 걷는 내가 너무 초라해 보여. 왜 나만 혼자 아파 이렇게 온종일 너만. 또 사랑하는지. Yeah, come on. 하루하루 지나도 내 가슴이 더 아프고. 근데 너는 아무렇지도 않지. 함께 즐긴 순간들에 웃고 싸울 때는 웃고. 이런 추억들이 이젠 생각도 안 나겠지.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 갈수록 힘이 빠져. 앞이 안 보는 길 냉정과 열정 사이 정답이 뭘까. 가슴이 머리보다 앞서는 게 뭘까. 깊이 파고 들어와. 너의 그 행동 말투 하나 모든 게 다 또렷해져. 바보 같은 내 가슴을 왜 자꾸 이러는 건지. 내가 왜 이리 더 아픈지 도저히 난 잘 모르겠어. 일 못하는 표정 날 아프게 해. 너무 아파. 너 없이 내 하루를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 아파. 너와 나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너무